감으면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눈 떠보면 가고 없는 믿지 못할 그 사람 애타게 불러봐도 내 아리만큼 슬픈데 살며시 눈 감으면 손짓하는 그 사람 차라리 눈을 감고 사랑하리라 눈 감으면 사무치는 그리운 얼굴 눈 떠보면 자취 없는 잊지 못할 그 사람 기다려도 가시님은 안 오시냐 가만히 눈 감으면 웃어주는 그 사람 이대로 사랑하리라